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크리스마스 나팔바지에 빵집을 누리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샹하이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처음 그녀를 알았고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 트위스트